27일 남조선의 전쟁 반대 평화 실현 국민행동이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앞에서 각계층 원로들은 괴뢰 국회에서 각각 기자회견들을 가지고 남조선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미국과 괴뢰 당국을 규탄했습니다. 한편 남조선의 미국 대사관 주변의 곳곳에서는 사드 배치 반대와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시위투쟁들이 벌어졌으며 연세대학교 교수 최정권은 26일 신문 한겨레에 기고한 글에서 사드 배치가 미국 미사일 방위체계의 확대라는 것을 한사코 부인하는 남조선 당국을 비난했습니다.